버려 고민 따윈 없게 날려 버려 스트레스 누구보다 완벽한 my dress 난 선택하겠어 want this 맘에 들어 오늘 난 nice 느낌 좋아 엄지 위로 들어 up up up up up 거울 보면 말해 나 최고 오늘도 나 최고 같았어 I'm bum bum bum Uh-oh I guess 너 화장이 더 됐어 내가 택한 드레스는 이미 네 드레스 짜증은 좀 나지만 네 결정은 패스 그래도 나 택한다면 oh my goodness We and plus minus better cross Jealous girls mean no rivals yes 질투가 나서 좀 힘들어 만만치 않는 우린 fabulous Ladies call me now I'll let you let you know me now Like this party 칵테일 한 잔과 함께한 파티 조금 더 섹시해진 내 요염한 자태 남자들은 시선을 뗄 수 없는 것 같아 Ladies call me now